콩닥콩닥거리는지 움찔움찔하지 눈빛이 fly 꽂혀요 정말 기분이 상하네요 보라색 느낌이에요 걸음 두 걸음 멀었다 가까워지면 갑자기 분위기에 핑크색 기분이 오르지 기분이